그리고 4주 동안에 방법소설을 읽는데 이 방법소설 읽을 때 저기 시험 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촘촘하게 잘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 결석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지난번에 저기 박동수 씨 결석해서 나 화났어 사실. 응? 지금 한 번도 결석 안 한 사람 여의도군 말고 필사하는 여의도군 말고 한 번도 결석 안 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만 결석을 안 하네. 내 마음에도 들고 결석도 안 하고 그래야 여 학기 말에 11월 말에 선물 사준다고 그랬는데 안 돼요. 내 마음이 별로 안 들어. 숙제 별로 잘 못 하잖아. 가다만 있어봐. 또 누구야? 방학이니까 대학생들 손은 대학생. 네 대학생이야? 대학생이잖아. 대학생들은 특히나 열심히 해야 돼요. 방학 동안에. 대학생들, 저 일반인들 이런 데 와서 대학생들 여기 처음 와보는 대학생들 여기 대학 학교 안 다니는 사람들 여기 공부하러 온 거 보니까 좀 놀랬죠? 좀 놀랍죠?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직장이? 대학생 뭘 전공해요? 영문학. 영문학? 네. 뭐 배웠어요 그동안? 둘이 남매예요? 둘이 닮았어. 미안해요 여학생 미안해요. 짜증내지 말고 쉬는 시간에 이 학생 패든지 뭐 없애버리든지 그런 오해를. 뭐 몇 학년이에요? 지금 3학년 이 학기. 뭐 배웠어요 그동안? 지금까지. 뭐? 비평이론이랑 간단하게. 호메로스 서사시 읽었어요? 네. 뭐 읽었어요 호메로스 서사시? 밀리아스만 일단 읽었어요. 어디서? 과에서? 아, 제가. 혼자? 학과에서 안 가르쳐요? 이번 학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학기에? 네. 누가 해요? 외국인 교수가. 외국인 교수가? 아. 영문과에서 호메로스 서사시 안 배우면 영문과 배우나 마나야. 네. 왜 그래요? 일단 서구 사상 기원이. 영문학을 만들어낸 영문학의 텍스트가 일테면 셰익스피어 있잖아. 셰익스피어가 호메로스 서사시 읽었거든. 그지? 근데 읽어야 돼, 우리도.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 철학자는 데리다라고 있어요, 데리다. 데리다가 읽은 텍스트가 뭔가, 이렇게 보면, 데리다가 읽은 텍스트, 뭐야? 뭐 연락 안 해봐서 모른다고 그러지 말고 말해봐. 데리다가 열심히, 제일, 아마 데리다가 제일 열심히 읽은 텍스트가 하이데거일 거야. 하이데거일 거야. 그러니까, 하이데거를 읽어야 되는 거야. 데리다를 알려면. 데리다는 하이데거, 그러니까, 하이데거를 굉장히 열심히 읽었다고, 그 사람은. 미셸 푸코는 뭘 제일 열심히 읽었겠어? 지난번에 알려줬는데, 그때 안 들었구나. 뭘 제일 열심히 읽었겠어? 자, 학기 말에 선물을 위해서 한번 이번에 답을 해봐. 결석 안 한 것만 가지 하지 말고, 열심히도 해야지. 성취도도 높아야지. 지난번에 했다고요? 지난번에 했다고요? 아이, 뭐, 언제 했냐, 이놈아, 그러지. 지난번에 했어요! 미셸 푸코 책 내가 가지고 와서 얘기해줬는데? 이 결석 안 한 게 이게 믿어지질 않는데, 지금? 미셸 푸코 책 내가 가져왔었어요? 안 가져왔었어요? 여기 강의할 때 가져왔었죠? 동수 말해봐. 가져왔었어? 안 가져왔었어? 재수없는 이창현 빨리 말해봐. 주체의 해석학 가져왔었잖아. 그렇지. 미셸 푸코의 주체의 해석학 내가 가져와서 얘기해줬죠. 근데 그 책이 뭐야? 플라톤의 알키비아데스 편. 그걸 갖다가 미셸 푸코가 콜레지 드 프랑스에서 강의하면서 얘기했던 거라고 얘기했죠. 그럼 미셸 푸코가 제일 많이 읽은 책이 뭐예요? 이제 다시. 이 개근상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 플라톤. 그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이제 호메로스의 서사지 읽어야 돼요. 저기 소포클레스에서 여기 비극들 읽었어요? 뭐 읽었어요? 잘하라고 그러잖아, 제가. 플라톤의 오디피스 왕이랑 안티고네 세계망. 그래요? 에우리피데스는? 에우리피데스는 아직 안 해요. 아이스킬로스는 소메타스만 읽어. 그래도 많이 읽었네. 박수 한번 쳅시다. 아, 불쌍하다. 많이 읽었어. 애썼어. 지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데카르트는 그걸 안 읽은 사람이야. 싸가지 없는 놈이. 데카르트 여기 앉아서 혼나지. 그치? 그걸 안 읽은 사람이야. 지난번에 우리 배운 마키아벨리도 자기 두 발로 곧바로 서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읽고 그 다음에 크세노폰의 키루스의 교육을 읽고 읽었잖아요. 고전 읽은 사람이잖아. 근데 데카르트는 아예 안 읽은 사람이에요. 노골적으로 자기 안 읽었다고 말해. 여기 한번 봐봐요. 데카르트 방법소설 한번 봅시다. 노골적으로 150페이지 펴보세요. 150페이지 펴보면 문단이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에 어릴 적부터 나는 여러 학문을 배웠다. 이런 학문을 통해 삶에 유용한 모든 것에 대해 명석하고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항상 들어왔으므로 나는 그것을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학자질 축에 끼어들자마자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바뀌어버렸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 읽으나 마나 아니든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오면 여기 문단 새로 시작되는 부분에 내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언어는 고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고 재미있는 우화는 정신을 일깨워주며 기억될 만한 역사적 사건은 정신을 고양시키고 신중하게 읽으면 판단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양서를 읽는 것은 이 책을 지필한 지난날의 지성들과의 대화 나아가 그들의 사상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만을 보여주는 정제된 대화의 다름 아니며 웅변은 비길 데 없는 강렬함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웅변을 사랑하고 시를 존중하고 했지만 이 다른 역사나 고전들에 대해서는 전혀 진리값을 주질 않아요. 이 사람이 오로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뭐냐? 오로지 중요한다고 생각한 건 수학이다. 이 말이에요. 수학은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 김성년 어디 갔어? 수학과.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학 공부에 탁월한 성취를 하는데 필요한 호메로스 일리아스가 필요하지 않죠. 수학 공부에는. 그죠? 오로지 그냥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추론만 하면 되는 거라. 인간의 역사 속에 깊이 배어들어왔던 오래된 어떤 텍스트들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수학은. 데카르트는 수학자야. 수학자. 그러니까 지금 데카르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데카르트를 가지고 읽는데 근대라고 하는 세계에서 이른바 16세기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으며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세계의 직속 선조예요. 알겠어? 어? 직속 선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커다란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게 없지만 서양 사람들에게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이 있고 그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이 르네상스 마키아벨리 이걸 거쳐서 데카르트 당시에 30년 전쟁을 딱 거치면서 완전히 다 파괴되고 커다란 단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시작돼. 그래서 새로운 세계라고 말하는데 독일어로 노이에 자이트 새로운 시대 이거를 우리는 근대라고 말하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들의 시대죠. 근대가. 기품도 없고 품위도 없고 이게 고전의 역사, 고전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에 기대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 자네 이름이 뭐야? 이상훈이요. 이상훈? 그 옆에 있는 학생은? 김은서요. 김은서? 네. 둘이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나란히 앉게 됐어요? 아니야. 아는 사이요? 근데 왜 아까 모른 척했어? 김은서 학생? 네. 무슨 과야? 저는 노어과요. 노어과? 네. 나 노어과라고 그러지 말고 러시아어과라고 그래요. 노어과 그러면 내가 착각할 수가 있어. 논다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지금 고전적인 어떤 우리가 고전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고전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고전적인 것을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로 들어가게 됐는가? 이 컨텍스트가 이런 배경, 역사적 배경이 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으면 데카르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데카르트가 서양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서양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되려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살아간 시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죠. 데카르트는 1596년에 태어나서 1650년에 죽었어요. 1596년에 태어나서 1650년에 죽었어요. 데카르트가 살아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뭐냐? 데카르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송상엽. 한국 대한민국이 1940몇 년도에 건립이 됐지? 조선 말고. 대한민국의 지금 역사가 한 60년 되잖아.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야? 사람도 많은데 틀리면 나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송이슬. 대한민국, 아, 이 양반, 개근상. 개근의 여인, 얘기해보세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네? 크게 말해보세요. 더 크게. 6.25. 네, 한국전쟁. 6.25가 아니라 한국전쟁. 6.25는, 노인네들은 인공이라고 그러죠. 한국전쟁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한국전쟁. 그지? 이해, 수긍해? 그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국전쟁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한국전쟁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국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21세기 살고 있다 해도 우리 모두는 한국에 대해서 자기가 뭘 좀 알려고 그런다. 그러면 한국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전쟁을 전후한 모든 사건들 있죠. 이 사건들이 지금 현재 오늘날을 만들었어. 가령 우리가 정부에 반대되는 이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저쪽 당나라당 알바 이런 애들이 뭐라 그래? 그런 사람을 뭐라 부르지? 저기 좌빨이라고 그러죠. 좌빨이라고 그러죠. 좌빨이란 말이 있습니다. 좌빨. 좌파 빨갱이란 말을 써요. 근데 이 빨갱이라는 말은 마르크스주의자 또는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때려 죽일 놈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제거해야 될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죠? 좌파 빨갱이가. 지금 박동숙은 그거 알아요? 너 그러다 골로 가는 수가 있어. 이 말. 무슨 뜻이야? 골로 가서 사람이. 네? 골로 보내서 사람을 살아보는 그런 게 있어. 그렇죠. 이 골이 뭐야? 골. 골이 무슨 뜻이에요? 직장인 얘기해 보세요. 산골. 네? 산골. 산골? 이 골이라고 하는 말이 골짜기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골로 가는 수가 있으면 너 죽는 수가 있어 이 말이에요. 네? 죽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죽는다는 것을 갖다가 골로 간다 이 말을 쓰느냐? 골짜기 준말 이 말을 왜 쓰느냐? 이게 분명히 한국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이게 한국전쟁 때 보도연맹이라든가 또는 빨갱이로 몰린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너 그러다 물 먹는다 그것도 마찬가지야. 바다에다 빠뜨려 죽였거든요. 여러분들 그 여기 대학생들이나 저기 정다운 연인들끼리 즐겨가는 강화도 앞바다에 성모도 있죠. 성모도 기록이 끼룩끼룩 나는 성모도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성모도 한번 가보세요.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저도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워크샵 간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갔는데 성모도 앞바다에다가 묻은 이게 물에다가 집어넣은 사람만 해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황해도 경기도 이 지역에 태극단이라고 있었어요. 극우 단체가 그 태극단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사람들 그냥 이렇게 민간인 단체들은 총이 없잖아요. 죽창으로 찔러주기도 힘드니까 그냥 물에다 넣어버리는 거야. 성모도 앞바다에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그 바다에 이제 놀러 갈 마음 안 들지. 갑자기. 그러다 물 먹는 수가 있어. 골로 가는 수가 있어. 여기 이런 뜻을 써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 좌빨로 몰아서 사람을 갖다 이렇게 죽이고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던 이 경험을 이어받아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조갑제 같은 사람들이 그런 말 쓰면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가장 그 단위 면적당 사람들을 제일 많이 잡아 족친 도시가 대구예요. 대구를 흔히 우리나라 그 절대 변하지 않는 보수주의 아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 대구 사람들은 그때 싹 정리가 됐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튀면 대구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한국전쟁이 끝난 지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가 내년에 이제 60년이잖아요. 60년이 되도록 한국 현 우리 오늘날 21세기 한국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바로 60년 전에 전후에서 일어났어요. 1950년을 전후해서 계속해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아직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는 셈이에요. 벗어나 있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한국전쟁 얘기를 하느냐.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카르트 얘기에 있어서 가장 데카르트의 생애가 1596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죽었는데 요 데카르트 생애에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데카르트 개인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럽 현대사를, 유럽 근대사를 딱 그어짓는 중요한 사건이 뭐냐.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데카르트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데카르트 얘기하면 30년 전쟁을 딱 떠올리셔야 돼요. 30년 전쟁. 이거는 데카르트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30년 전쟁. 30년 전쟁이, 30년 전쟁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오랜만에 말해봐. 왜 뺀질거리고 대답을 안 해요? 지금 웃으신 분. 비웃지 말고 자기가. 18년. 예? 네? 뭐 18년? 수업시간에 이제 별소리를 다 듣네. 좀 늦었다고. 아따 미안해요. 몇 년부터 몇 년이요? 1618년부터 1648년. 아, 48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쟁 이게 연대 외우기가 좀 민망해요. 1618에서 1648. 데카르트의 일생하고 딱 겹치죠? 데카르트가 30년 전쟁이 19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딱 체결되고,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데카르트는 2년 후에 죽었습니다. 1918년부터 1948년까지 이 30년 전쟁. 요 30년 전쟁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마키아벨리를 공부하면서도 마키아벨리 당시에 유럽은 계속해서 전쟁 상태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유럽 사람들이 150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48년 요쯤, 그러니까 16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150년 정도는 전쟁만 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을 하고 살다가 평화롭게 살다가 1900년대 초에 1차 세계대전이 다시 일어났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인생살이가 징글징글할 거라. 1648년에 어쨌든 베스트팔렌 조약이 딱 해제지면서 30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게 유럽 근대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 이건 조금 이따 말하기로 하고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참고문헌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책장 수가 이제 직장인들은 책을 사야 됩니다. 좀 괴롭죠? 한 권만 살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있어. 오늘 이 사야 될 책이 지금 이 많습니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걸리버 여행기도 있어요. 걸리버 여행기 숙제예요, 지금. 걸리버 여행기 다 읽어보셨어요? 걸리버 여행기 안 읽어보면 손 들어보세요. 네. 이번 기회에 읽어봐야 돼요. 숙제가 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다음 주까지 이제 읽고 내는 숙제가 있어요. 걸리버. 읽어봤어요? 동화책으로. 그러니까 걸리버가 저기, 서인국 나라 가서 이렇게 걸어가는 빵 엄청 먹는 그거. 지금 걸리버 되게 부럽더라고요. 내가 빵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빵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너무 좋겠다. 근데 이 스티븐 툴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코스모폴리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거는 읽어봤어 전에? 읽어봤어? 읽어봤다고? 자, 이 학생이 읽은 내용, 이 내용 어떤 책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독서 좀 하나 본데. 좋아. 해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가 데카르트적 질서가 아니라 몽테뉴적 그런 질서 회의주의로 갔으면 많이 바뀌지 않았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온 것 같았는데. 스스로 말한 게 좀 쑥스럽지? 네. 틀린 것 같았구만. 이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데카르트적 질서와 몽테뉴적 질서. 그러니까 지금 이 스티븐 툴민의 이 코스모폴리스는 30년 전쟁을 전후한 유럽 사회의 지성사적인 변화를 다룬 책입니다. 우선 그렇게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읽어봤어요? 그러면 이 책은 한마디로 이런 책입니다. 이렇게 써놔. 내가 책을 소개하기 전에 이게 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 커닝 페이퍼를 책을 읽은다면 이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란 말이야. 30년 전쟁의 중요성이 설명되어 있는 책이죠. 이렇게 얘기 써놨어. 물론 여러 번 읽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르네상스 시기가 끝나고 나서 유럽이 지난번에 마키아벨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근대 국민국가, 그러니까 중앙 집권 정부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근대 국민국가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중세적으로, 중세시대처럼 여기저기 널려있던 땅들이 이제 하나의 네이션 스테이트로. 민족국가라고 그러면 안 되고 국민국가라고 말을 해야 돼요. 유럽에서는 민족 개념이 없어요. 국민국가라고. 하나의 국민국가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지성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데카르트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전쟁터가 쫙 전쟁이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히게 되면 사람은 넉넉한 마음이 없어지고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전쟁이 벌어지면.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현세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느긋하게 한 10년 기다려서 뭐 해보면 이상적으로 뭔가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요즘 세상에 한국의 사람들한테 그런 말이 통하지 않아요. 뭐를 10년 넘게 하는 사람이 없어. 왜? 항상 급하게 쫓겨왔기 때문에. 그것도 전쟁의 여파라. 당장 먹고 살 거. 그렇죠? 이것들 계속 챙긴단 말이죠. 당장 먹고 살 거. 근데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30년 전쟁을 겪으면서 유럽 사람들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무엇이 확실한 것인가를 찾아서 계속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것에 가장 멋지게 대답을 해낸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 자신이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 철학은 한마디로 뭐냐? 확실성에 대한 탐구거든.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탐구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제일 확실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또 다시 데카르트 방구소설 읽어가면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선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지성사적으로. 이 스티븐 툴문의 코스모폴리스. 그런데 저 학생도 말했던 것처럼 데카르트적인 확실성의 길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몽테뉴식의 교양적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툴미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쓰지 않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고전과 넉넉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양적 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그것은 꽃피우지 못했죠. 그건 역사의 과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데카르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읽게 되는 존 로크, 그 다음에 읽게 되는 몽테스큐에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고 여가가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이 데카르트 30년 전쟁을 다루고 있는 스티븐 툴민의 코스모폴리스. 이거는 필수조죠. 그 다음에 다시 쓰는 근대 세계사 이야기 제가 이거 소개한 적 있어요. 예, 지난번에. 이 책은 또 소개하는 거예요.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좋은 책이기 때문에. 다시 쓰는 근대 세계사 이야기 이거는 부제가 세계화와 생태학적 관점에서 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특히나 생태학적 관점보다도 더 좋은 게 뭐냐면 데카르트가 살아가던 시대에 데카르트가 살고 있던 유럽이 어떠했는가 이걸 다루고 있는 책이 이제 코스모폴리스라면 요거는 그 당시에 전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고 있었는가 이걸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다시 쓰는 근대 세계사 이야기. 중요한 책인데 왜 그러느냐? 데카르트가 살고 있던 17세기에 유럽, 인도, 중국 이 세 영역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도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고 중국도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에요. 그런데 유럽은 거대한 제국이 아니었죠. 여기는 영국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이른바 열강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요 유럽 사람들이 30년 전쟁을 거치면서 군사 기술이 놀랍도록 발전해요. 싸움을 잘해야 돼. 싸움. 화약이 어디서 중국에서 발명됐죠. 근데 대포가 개량되고 하는 것이 30년 전쟁이에요. 대포가.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전쟁도 많이 하면, 전쟁을 많이 하니까 기술이 늘었잖아.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원래 유럽이 중국이나 인도보다도 훨씬 더 앞선 문명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싸움을 잘하니까, 그리고 싸움을 많이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문명이 발전하니까 먹고 살 게 부족해지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외부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시 쓰는 근대 세계사 이야기 이 책에 따르면 발전된 군사 기술을 가지고 인도와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이른바 전 세계적 또는 전 지구적 규모의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이른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로벌 캐피탈리즘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이때가 17세기부터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세계에서 중국에, 말하자면 중국이라고 하는 이 문명권 아래, 중국이라고 하는 문명권 아래 놓여있던 한국, 베트남, 일본 이런 데는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이걸 반드시 알아내는 데 필요한 책이 바로 다시 쓰는 근대 세계사 이야기 이 책입니다. 이걸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이 책을. 30년 전쟁에 관한 책은 안 읽어도 이 책은 읽어야 돼요. 왜? 우리는 착각하고 있기가 쉬워요. 한국은 항상 중국과 중국에 말하자면 부속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중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또는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던 이 한반도 땅덩어리가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이 한반도 땅덩어리가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지 않았던 시기는 해방이 나고 미국 군정이 들어와 있다가 잠깐 철수하던 시기 있죠. 철수했던 시기 있죠. 그때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국 사람 중에. 지금 현재 한국 땅에 주한미군이 있죠.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죠?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 한국이 분명히 전시작전권도 지금 환수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지금 한국이 분명히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후견 아래 노린, 이건 냉엄한 현실적인 정치예요. 우리 정치적인 현실이 냉엄하게 그 아래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을 하려면, 이를테면 한반도 통일을 하려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힘써서 우리 좀 해보자, 이거 와보라고 해갖고 하면 될 텐데 왜 육자회담을 하겠어? 우리가 이 통일을 하는데 독일도 강대국이 같죠. 독일에 아직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잘 아는 엘비스 프레슬리 알아요?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아나? 엘비스 프레슬리가 군대 생활을 독일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에 미군이 주둔했잖아. 아직도 주둔하고 있어요. 독일에. 그러니까 독일은 프랑스 사람들이니까 독일을 개무시하지. 독일을 개무시하지. 영국은 그냥 부시의 푸들이라고 그랬잖아. 그 누구지, 전에 블레어 총리인가 그 사람을 부시 푸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지금 저 우리가 유럽에 가가지고 아 우리도 한국하고 유럽하고 뭐 유럽 연합하고 FTA 합시다 그러면 그래 짜잔한 놈들, 응? 미국 아래 있는 애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게 국제 정치에서 냉엄하게 통용되는 현실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 이른바 글로벌한 차원에서 세계 역사를 볼 때 유럽이 본격적으로 세계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게 바로 17세기부터인데 그 시대가 바로 뭐냐? 데카르트의 생애와 아주 겹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근대 철학자들 있죠. 데카르트, 로크,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사실 정치, 경제학의 역사에서 보면은 유럽이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던 시절에 나타난 철학자들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네덜란드 굉장히 전 세계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죠. 그때 바로 네덜란드에서는 스피노자가 탁월한 철학자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반드시 알아둬야 돼. 왜 우리가 유럽의 철학을 공부하면서 유럽의 이제 어떤 그런 고전들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이런 고전들을 만들어내던 시기에 그들이 대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 전 지구적인 어떤 캐피탈리즘을 펼쳐 보이는가,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쓰는 근대 세계사 이야기, 요거는 꼭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백만인의 교양이야. 읽어봐야 돼요, 꼭. 읽겠나, 자네? 책, 도서관에 주문해, 도서관에 신청해. 어? 사기가 싫으면. 싫어? 설마? 어. 꼭 읽어야 돼요, 이거. 제가 근대 세계사에 관한, 근대사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펼쳐지는 얘기들을 갖다가 잘 보여주는 책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 책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원래 학부학생들을 위한 입문 강의로 강의 노트를 갖다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하고 어려운 얘기도 없고 지도 풍부한 지도가 아주 많이 있어요. 세계 지도를 가지고 세력권을 드러내 보여주는 이게 많이 있어. 상임이 읽어야 돼. 사서 누나랑 같이 읽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30년 전쟁이 벌어지던 당시에 전 세계가 이러하다. 그러면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30년 전쟁이라는 게 뭐냐? 30년 전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국민 국가를 향해 가던 유럽에서 30년 전쟁 원래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전쟁으로 시작됐어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전쟁으로 시작됐어요. 1618년에 종교 전쟁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종교전쟁으로 시작됐을 때 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에 완전히 살육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툴민의 코스모폴리스에 나오는 그 툴민의 표현을 빌자면 오늘날의 독일 지역은 완전히 납골당이 되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귀족들은 다 죽어나갔겠죠. 전쟁 좀 한다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모자라니까 용병을 쓰는 거야. 군인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싸움을 위한 싸움이 시작됐죠. 그렇게 해서 종교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종교전쟁이 딱 끝날 무렵에 이제 이때 본격적으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국경을 만들면서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전쟁으로 시작됐는데 이 종교전쟁을 끝난 것은 이른바 근대 국민국가에 의해서 종교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종교에서 시작돼서 국가로 끝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년쟁이. 그래서 1648년에 조인된 베스트팔렌 조약. 요 베스트팔렌 조약 있잖아요. 베스트팔렌 조약이 이른바 근대 유럽을 만들어낸 조약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최초로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시작됐어요. 국가 대 국가. 국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전에는 유럽에 국가라는 게 없었거든. 근데 국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는 사건이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648 더하기 360 하면 얼마예요? 2008이죠. 2008년에 유럽에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이 절씨 얘기입니다. 예시가 얘기를 답을 못하면 그 뒤로 계속 갑니다. 보조석을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돼. 보조석들 열심히 해야 되니까. 보조석이 지금, 좋아. 거의 지금 타작을 좀, 오늘 보조석 타작. 2008년 유럽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2008년에 유럽에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럽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있는 분들 눈을 막 돌리고 난리인데. 허희는 고등학생이 봐줄게. 그 뒤에 있는 얼굴 네모난 한 분 걱정되네. 뭐, 진해진 지단의 은퇴? 아, 이걸 별로 안 죽여서. 뭐, 앙리 부상회복? 그 뒤에 있는 분. 2008년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 재영씨. 네? 독일에서 저기 분데스리가가 어떻게 됐어요? 네? 독일에 프랑크푸르트인가? 네, 거기에 유럽은행이 생겼습니다. 2008년에. 유로화가 있잖아. 근데 유럽은행은 없었거든. 독일에 유럽은행이 이제 기억나요? 뉴스 들은 기억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되게 중요해요. 유럽은행, 뱅크 오브 유럽이 생겼습니다. 2008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딱 이제 조인된 지 360년 만에 60갑자가 6번 돌아가지고 360년 만에 유럽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때 베스트팔렌 조약이 뭐냐면 유럽에 여러 나라를 만들어줬거든요. 이제 중세의 질서가 법적으로 딱 정리가 된 게 베스트팔렌 조약이야. 중세 때는 어느 나라 없잖아. 여러분들 그 움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 이름이라는 소설 있죠? 장미 이름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프랑스에서 온 누구 이게 수도사 이름이 그렇게 안 나오죠? 어떻게 나오나? 자, 자네 이 뭐지? 이상훈이요. 네, 이상훈 군 얘기해봐. 좀 책 좀 읽은 것 같은데 계속 이 친구를 이번 달에는 이상훈 군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뜯어먹읍시다. 다른 사람들 안심해도 좋아. 이상훈 군, 예. 장미 이름 읽어봤나? 네. 어, 그래 읽어봤대 이제. 안 읽을 책이 없군. 훌륭하시네. 장미 이름에 나오는 그 사람들 있죠? 네. 누가 나와? 바스커빌의 윌리엄밖에 기억 안 나는데. 치매야? 우리의 기근 왜 그토록 불안정한가라는 책을 읽어봐. 네? 9,800원이야. 만 원이 안 되더라. 알라딘에서 하면 200원 더 깎아줘. 어? 바스커빌의 윌리엄? 바스커빌의 윌리엄이야? 바스커빌 사람 윌리엄? 어, 또? 윌리엄의 똘마니, 윌리엄의 그 학동은 누구지? 아두소. 아두소. 또 누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아이마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알렉산드로스 사람? 뭐 이렇게 나오죠. 어디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 프랑스에서 온, 이태리에서 온, 독일에서 온,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뭐냐면 유럽 사람들은 국가 개념이 없었던 거거든, 그게. 국가 개념이 없어, 유럽에. 유럽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마키아벨리 할 때도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는 국가 안에서 살아온 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이게 굉장히 익숙한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국가 개념이 그렇게 안 붙어 있단 말이에요. 국가 개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약 이 문서상으로 시작된 게 1648년이야. 그러니까 유럽에서 중세 질서가 완전히 깨지고 이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전쟁으로 시작돼서 이것이 완전히 깨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의 테리토리 안에 영역 안에 국가 속에 들어가게 살게 된 시점이 뭐냐? 법적으로는 1648년부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군대 국민국가 시대가 계속되어 오다가 2008년에 다시 유럽 전체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오다가 통화를 통일해서 유럽은행을 만들어낸 게 2008년이에요. 360년 동안.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이게 참 어렵겠죠. 우리나라가 가령 일본하고 하나의 경제권이 된다 그러면 소녀시대 팬들은 어떡하고? 응? 우리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일본을. 나는 그렇게 되면 나 모르겠어요. 나 입장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말하기 어렵고 이게 유럽 사람들한테 그러니까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프랑스 사람, 프랑스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후로도 물론 유럽은 계속해서 영토 분쟁이 일어나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게 계속 어떻게 보면 땅따먹기 싸움이 계속 일어난 거거든요. 그때부터 일어난 거야. 그런데 어쨌든 1618년에서 1648년 요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 근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 참혹한 전쟁을 데카르트도 목격을 했어요. 데카르트 직업 장교로서 참전했었습니다. 여기에 이걸 잊으면 안 돼. 철학자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만 한 사람이 아니야. 데카르트는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30년 전쟁에 참전했었다는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돼. 이게 데카르트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데카르트는 불확실성과 불안이 만연한 30년 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데카르트는 이제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또 전통적으로 내려온 규범과 질서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온 규범과 질서는 아무것도 없고 날이면 날마다 전쟁만 일어나고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이걸 찾기 위해서 데카르트는 이제 사색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역사책도 무의미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읽어왔던 호메로스, 일리아스 같은 서사시도 무의미하고 또 아주 안정되게 유지되었던 공동체도 다 해체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사람이 네 마음대로 네가 한번 세계를 만들어봐 하는 엄청나게 감당하기 어려운 자율적인 힘만 주어진 상태에 딱 폐허 위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었어요. 그게 데카르트의 상황이야.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하고 비슷해. 믿을 게 아무도 없잖아. 자, 이 상황은 뭘 믿나? 뭘 믿음? 자기 인생에서 가장 믿고 있는 신조가 뭔가? 배운 건 어디 안 간다. 어? 배운 거 어디 안 간다? 뭘 배우느냐가 중요하지. 이 양반이. 회계학 원리? 배운 거 어디 안 가나? 미국 값 못 써먹어요. 철학 공부해. 배운 거 어디 안 간다. 응? 배운 거 어디 안 간다. 한국에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가봐. 아무 짝이 소용없어. 철학 공부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배운 거 어디 안 간다. 병원.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이것만 열심히 외워도 배운 거 어디 안 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죠. 뭘 배워야 하는지, 과연 지금 뭘 배워가지고 뭘 자격증을 땄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입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심각한 거야. 데카르트 시대는. 그래서 데카르트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 굉장히 불확실하고 미래는 알 수 없고 전쟁은 전 유럽 땅을 전쟁의 참화가 남겨져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디에다가 학문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데카르트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숙제가 있는데 첫 번째, 다음 주까지 가져야 될 숙제가 뭐냐. 다음 주까지 가져야 돼.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이상훈에게 질문했던 거 그게 숙제예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정답이 없어. F용지 반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뭐 남 얘기할 것 같으니까 나는 우리는 그러면 옆집 아저씨 얘기하고 막 그래버리니까 안 돼. 우리는 그럼 무책임한 얘기했으니까 나는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데카르트와 마찬가지 심정에서 아시겠어요? 나는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그 다음에 그건 다음 주까지 해와야 되는 숙제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3주차까지는 걸리버 여행기를 읽어와야 되는데 웬 걸리버? 고전 읽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동화책 읽기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걸리버 여행기를 쓴 데카르트의 생애가 데카르트가 1596년에서 1650년이 데카르트인데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선 스위프트가 1667년에 태어나서 1745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죽은 지 한 20년 있다 태어났어요.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하고 데카르트하고 동시대이냐 몰랐죠? 네. 사실은 걸리버 여행기를 열심히 읽으면 데카르트 철학을 이해하기 아주 쉬워요. 아, 이거는 저기 한국의 철학과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야. 여기 철학과 학생 있어요? 없어요? 철학과 학생이에요? 네? 다니다 말았어요? 지금 다니고 있어요. 철학과에서 이렇게 걸리버 여행기하고 데카르트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관계 있다는 얘기조차 안 해줘. 걸리버 여행기가 제1부, 제2부, 제3부, 4부 이렇게 돼 있어요. 제1부가 작은 사람들의 나라, 제2부가 큰 사람들의 나라, 3부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섬의 나라, 제4부가 말의 나라죠. 근데 걸리버 여행기를 이건 제가 예전에 문학수첩에서 나온 건데 요새 문해 출판사에서 뭐 원전 완형 뭐 이런 거 나왔어요. 아무 거를 읽어도 좋아. 뭐 작은 사람들의 나라, 큰 사람들의 나라, 하늘을 나는 섬의 나라, 말들의 나라 이거 다 읽어도 좋은데 3부 하늘을 날아다니는 섬의 나라, 하늘을 나는 섬이 라퓨타예요. 라퓨타 나라에 관한 얘기가 제 3부에 있습니다. 라퓨타 나라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라퓨타뿐만 아니라 발리나르비, 럭네, 글롭덥 드립 일본 뭐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건 모르고 다른 건 안 읽어도 좋아요. 제3부에서도 라퓨타 하늘을 날아다니는 라퓨타 나라에 갔다 온 이야기를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오는 게 제3주차까지 가지고 오는 숙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읽어보면 있어요. 저 걸리버 연기 읽어봤어요? 전에 읽어봤나? 무슨 제3부에 라퓨타 나라가 어떻게 생겼나? 되게 기하학이라는 수학을 되게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나라. 기하학이랑 수학을 중시하시고 스테이크를 썰어도 삼각형으로 썰어먹는 나라예요. 기억나요? 읽어보면 기억나요? 조나선 스위프트가 데카르트를 풍자해서 씁니다. 제3부가 너 같은 놈이 너의 이야기를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실현하면 이런 나라가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제3부 라퓨타국이. 그래서 데카르트를 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텍스트가 바로 걸리버 연기. 그리고 걸리버 연기는 더 이상 이제 동화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원래는 동화책은 음남북의 음남 책이에요. 포르노그라피예요, 이게. 외설서예요, 외설서. 사실은.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주까지, 이게 다음 주까지 읽어오라 그러면 이게 책 구하기 힘들고 어쩌고 하니까 말이 많아. 이래서 뭐 숙제를 못했다. 저래서 하니까 넉넉하게 3주차까지 읽고 와서 발표를 해야 되지. 요약 정리만 해오면은 기본. 요약 정리한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 플러스. 그 다음에 무지하게 잘하는 건 도대체 데카르트의 어떤 지점을 비꼬고 있는가까지 생각해온다면 엄청 잘하는 거지. 엄청 잘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맛있는 빵. 저기 있는 빵 말고 따로 빵을 또 마련해가지고 맛있는 빵을 선물로 주겠어요. 지난번에 저기, 뭐지, 조현주 씨가 상 받았었는데, 뭐 때문에. 아, 일리아스를 읽다 보면은 일리아스에 그, 미케네 연합군이 몰고 온 배가 있어요. 그 배가 어디서 매척해갖고 다 세 갖고 오는 숙제가 있었는데 그걸 세운 사람이 있었어. 센 게 아니라 위키피디아에서 찾았다더군. 어쨌든 요 제 3부 하늘을 나는 섬의 나라 라퓨타국에 관한 얘기를 요약 정리하고 거기다가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그 다음에 데카르트하고 어떤 지점에서 이 이야기가 서로 만나고 있는지까지 알아갖고 오면은 아주 좋겠어요. 이게 세 번째 3주째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 숙제하고 그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 숙제 다 아시겠죠? 예,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